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조선의 힘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용재 작사, 우종희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102011년에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최후 탄력전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연이어 창조하며 끝없이 비약해가는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전엄의 상징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영도의 현명성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정서적 대조를 조성하면서 굴곡적이고 동적인 흐름을 통하여 천만 군민의 높대는 숨결과 끝없이 약동하는 시대정신을 힘있게 돋고 주고 있습니다. 순서로 노래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성 작사, 오마진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8, 1999년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가연은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 흉명정도 업적을 노래한 대표적 송가 작품들 중에 하나로서 천만 국민의 가슴마다에 전철 명장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요로와 같은 흠모와 존경의 마음을 더욱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손군 정치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그 존엄과 위용을 세계에 떨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 높이 칭송하면서 우리의 장군님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해주시고 그 밝은 앞날까지 마련해 가시는 위대한 수호자이시라는 사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지심 깊이에서 끌어오르는 영암과도 같이 뜨겁고 숭엄하면서도 열렬하고 격동적인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높은 음고에서 시작되면서 초음부터 앙양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선율은 첫 악구를 리듬적으로 반복하여 감정 정서를 비상히 격화시키고 있으며 후반 부분에서는 지향적인 선율 진행을 집약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면서 감정 정서를 고조시켜 힘있게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의 선율은 다른 노래의 선율들과는 달리 앙량된 선율 흐름이 첫 부분과 마감 부분에서 이뤄짐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독창적인 선군 정치로 김일성 민족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신 불세출의 선군 영장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천만 국민의 감사와 칭송의 마음을 한껏 앙량된 정서적 분위기 속에서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노래는 만대의 길이 좋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 흉령 용도 업적을 천만 국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며 내 조국의 하늘가에 영원히 올려 퍼질 것입니다.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장군님은 좋은 조선의 계시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작사 오머진 작곡인 노래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고난의 행군 강인군식이 우리 민들의 자기 용도자에 대한 숭고한 그리움의 세계, 굳건한 믿음의 세계를 훌륭히 노래한 잊지 못할 명곡입니다. 가요에서는 백도의 선군 용장이시며 우리의 자애로운 오보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민의 행복과 민족의 운명은 반드시 수호된다는 절대적인 신념과 인민들을 위하여 언제나 바람세찬 전선길을 걸으시는 아버지 장군님에 대한 탐없는 흠모와 신뢰의 감정을 깊은 감동 속에서 졸졸하게 노래하였습니다. 가사에서는 최전선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생활적이면서도 진실한 시 형상으로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사상적 내용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흘러넘치는 선율 형상으로 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요는 이처럼 깊은 사상적 내용과 그와 잘 어울리는 선율 형상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 속에서 즐겨 풀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